한 메아리 울려 퍼지는 나루터 고향길에 물새가 울면 그 누가 말해 뜨냐 서울 갔니 온다고 물새는 울고 울어도 떠난 님 소식은 없네 잠 못 들어도 돌아오실 그 날짜를 손꼽아 기다려도 나 사장인 외로운 황혼이 지내